제19차 국내외 동포들의 평양 의학과학 토론에 참가했던 강경구 제1번 조선인의학협회 회장이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 회견했습니다. 그는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 옥류아동병원 류경직과병원 류경안과종합병원은 어린이들과 인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 평양을 원수님의 뜨거운 사랑이 응축돼 있는 세상에 자랑할 만한 의료 봉사 기지들이라고 하면서 이것은 인민 중시, 인민 존중, 인민 사랑의 대화원을 펼쳐가시는 김정은 원수님의 현명한 용도의 고귀한 결실이라고 격찬했습니다. 그는 무상으로 훌륭한 의료 봉사를 받는 평범한 근로자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우리의 사회주의 보건제도가 얼마나 우월한가를 더욱 깊이 느낄 수 있었다고 하면서 사회주의 보건제도에서 병치료에 대한 근심 걱정을 모르며 만복을 노려가는 우리 인민들이야말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인민들이라고 말했습니다.